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는 이 시편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도 이러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었으며 그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이어 오늘 본문은 이 아기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입니다. 16절에 먼저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상태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가난, 궁핍이란 단어도 절대적인 어떤 가난, 이 최하위의 계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져서 슬픔이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또한 내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또 마음이 상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이들을 향하여서 아기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비나 어떠한 긍휼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한량 없는 자비와 은혜를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과 저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될 그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셨고 시선을 고정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 곳곳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요, 의무요, 또 사명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벗어버리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핍박하니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이어 아기들의 특징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저주하기를 좋아하였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기를 좋아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그의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악인들이 저주하기를 일상적으로 옷을 입듯이 저주가 몸에 배어있고 나가는 말이 모두 저주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주를 가까이 하는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있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삶에 복이 멀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것이 되고 멀어질 때, 멀리 할 때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이 내 입술의 고백들로 나와서 축복을 하고 또한 저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에 이 IMF 시대 때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이 칭찬 신드롬이 되어서 칭찬에 인색했던 우리 사회에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커다란 어떤 영향을 미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항상 칭찬합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칭찬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욕을 받게 되고 또 조롱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또 신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욕설을 들을 일이 많이 별로 없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희한한 욕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매일 듣는 게 저질스러운 욕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욕설들이 제 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화가 날 때 제 안에 그런 욕설들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모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것이 되고 저주도 마찬가지로 멀리 할 때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말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들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악인과는 대조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요.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옷을 입듯이 또 몸에 스며들듯이 습관이 되어서 복이 부을 때 복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함을 세워줄 때 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2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원어로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로부터 나의 분함과 나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여호와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은 지금 사사로운 이유로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기원하고 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공의를 앞세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어제도 이어서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저주의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 다른 어떤 저주보다도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셨던 것들을 비교해 보아서도 이러한 끔찍한 저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복수심으로부터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제 말씀에도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해요. 다윗 기도할 뿐이다.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이 다윗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흔들려서 지금 자신의 복수심에 일깨워서 이것들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앞에서도 자신이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단순히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제 죄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지금 이 다윗은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분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21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중심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 같고 금식함으로 무릎과 육체는 상하여졌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자신을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석양 그림자는 해가 지금 지평선에 걸려서 이 넘어질 때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심한 불안 가운데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자신을 지칭할 때 메뚜기라고 표현하면서 거센 바람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핍박과 또 도망가는 그런 삶으로 평안한 휴식조차 가질 수 없던 그런 자신의 형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놓임으로써 사람들의 긍휼과 동정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아픔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나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그럼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버리시는 그런 깊은 고통과 신음을 쏟아내시던 그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웃음거리로 열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서글픈 처지에 다윗이 놓여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 영혼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중심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금세 사라져버리는 석양 그림자처럼 바람에 날려버리는 메뚜기처럼 아무 힘이 없이 처량한 신세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한 마음과 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는 이 고난의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때 악인들이 이러한 악행과 저주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시소서. 여러분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가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실과 공로가 아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과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안식처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그 체험 가운데 그가 가졌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 그 끈끈한 그 사랑, 그 친밀한 그 사랑, 그 관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기록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주님 앞에 드리면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며 생각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함께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